Solo tú, la radio y la noche, en La Hora Corazón. Un programa de Station K-Pop. Que la luna y las estrellas iluminen tus sueños. No lemon in the sky that I won't fly for ya. No matter tears in the eyes that I won't cry for ya. Oh no, with every breath that I take, I want you to share that out with me. There's no promise that I won't keep. I'll climb a mountain that's not too steep. When it comes you, there's no crime. Let's take both of our souls and intertwine. When it comes to you, don't be blind. Watch me speak from my heart. When it comes to you, comes to to share that. It comes to you. Keep it in a line. Never got your name on it. Oh yeah. Don't miss out on the love. Never got yourself on it. Open up your mind. Clear your head. Ain't gotta wake up to an empty bed. Share my life, it's yours to give. Now that I give to you all of me. When it comes to you, and there's no crime. Let's take both of our souls and intertwine. When it comes to you, don't be blind. Watch me speak from my heart. When it comes to you, comes to you. I want you to share that. It comes to you. It comes to you. Volcano. 날이 밝기 전에 모두 잠들었을 때 꼭 만나요. 사실은 난 널 바라보는 게 지켜보는 게 좋아. 가만히 웃는 널 바라보는 게 그냥 지켜보는 게 편해. 바보 같은 말이지만 네 앞에 나서는 게 두려워. 네가 날 이해 못한데도 괜찮아 괜찮아. 아직 봄이 오기까지는 꽤나 남아있으니까. 사실은 난 또 봄이 오는 게 따뜻해지는 게 싫어. 가만히 웃는 널 멀리서 보기만 해도 가슴이 아리는데. 바보 같은 말이지만 네 앞에 나서는 게 두려워. 네가 괜찮아. 아직 봄이 오기까지는 꽤나 남아있으니까. 이번 봄은 예전보다 빨리 온다지요. 난 네 앞에 나서는 게 두려워. 혹시 너에게 옮길까봐 내 눈물 내 슬픔 잊고 내게도 봄이 오면 그땐 그땐 어떡하냐? 자꾸 나쁜 맘을 먹게 돼. 미안해. 이러면은 안 되는 걸 알아. 거짓말 거짓말이라 말하면 내 마음이 다시 돌아갈까. 눈물이 나 너무 미안해서 눈길 못 주고 가슴 아파 첫 마디를 뭘로 해. 생각 안 나 뚜뚜뚜뚜 뚜뚜뚜뚜뚜뚜 빠빠 빠빠빠. 그댄 자꾸 나를 나쁜 마음을 먹게 해. 그대를 잊는 마음 내게는 처음 맘 아냐. 너무 나쁜 마음이야 나쁜 마음이야 나쁜 마음이야. 우리 사랑 영원히 없어지지 않아. 나쁜 마음을 먹게 해. 그대를 잊는 마음 내게는 처음 맘 아냐. 너무 나쁜

어깨에 그대를 잊는 마음 내게는 처음 밤 아냐 너무 나쁜 마음이야 나쁜 마음이야 나쁜 마음이야 우리 사랑 영원히 없어지지 않아 나쁜 마음을 먹게에 그대를 잊는 마음 내게는 처음 밤 아냐 너무 나쁜 마음이야 너무 나쁜 마음이야 너무 나쁜 마음이야 우리 사랑 지우는 건 너무 나쁜 마음이야 이별이 싫은데 그냥 너랑 헤어지긴 죽어도 싫어 そばにいるよ。そばにいるよ。今日の君を忘れない。 조금씩 멀어져 가다 사라져 간다. 져야 하는 건 이런 나라고. 제발 Hey. 난 꿈을 꾸네. 설레는 마음 가득히 널 바라보네. 두근대는 마음 모르게 오늘처럼 내 맘에 하얀 별이 내려와 너의 눈에 두둥실 빛이 그려보네. 멍하니 물든 하늘에 뒤돌아보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오늘처럼 내 맘에 하얀 별이 내려와 너의 눈에 두둥실 도대체 사람이 좋아져 버렸어. 우리 가까워지긴 했지. 뭐가 문제였을까? 아무 말도 못했지. 나라는 사람은 내게 끝없는 내 사랑 그 누구도

못했는데 뭔 말이 대체 필요해 잡아봐 만져봐 내 심장이 baby 아는 오빠들 만나 난 그렇다고 절대 쉽지는 않아 난 잘 모르는 여잔 별로거든 But baby baby 숨이 콱콱 막히잖아 날 이렇게 만든 건 너였잖아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어 이런 기분 처음인 걸 한 여자와 달라 뻔한 사랑은 싫어 내가 더 많이 좋아해도 상관없어 너만 있으면 돼 지나온 모든 순간은 우리 Something in your eyes, tell me who I am. Something in my heart, whenever you're near. Something in your eyes, tell me who I am. Something in my heart, whenever you're near. Esta noche queremos ser parte de tus sueños. Deja que la noche te cubra mientras escuchas a las estrellas. Gracias por acompañarnos. Hasta la próxima.